365일 366일 350일 이렇게 1081일을 지내온 금요일 저녁 오늘도 9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국정농단의 몸통이라 불리는 박근혜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음악을 담당한 정미 이모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신 두 분 각자 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카 세월을 아니 그림을 그린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찬미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미공주님 왜 두 시간만 네? 공주가 되는 찬미공주입니다 안 하세요? 일주일 내내 한번 해보려고. 안 돼요. 그럼 일주일 내내 공주인 찬미공주입니다. 네. 다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렇죠. 아주 새벽 3시 3분 네. 네. 네. 대박 사건이죠. 네. 박근혜 씨가 구속됐어요. 그렇죠. 네. 양쪽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세월을 인양되고 있고요. 지난주 뭐 저희 후기 꼴통IT님이 시 두 개를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짧은 걸로 할게요. 지은이 꼴통IT 나는 1번 나는 마법사 나는 1번 1등은 아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게 뭐 난 1번 눈눈 안 나 꼴통아이티님이 1번이신가 봐요. 네, 꼴통아이티 1번이시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전에 벙커원에서 아~ 연희동 한쌤이 섹시 그 수주분수비야 강의하신 네, 적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꼴통아이티님을 제가 뵙는 서로 인사는 못하고 그냥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꼴통아이티님이시더라고요. 아마 꼴통아이티님은 제가 거기서 수업 들었는지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는 뒤에서 이제 멀찌감치서 뵀었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이시네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2014년도부터니까 꼴통IT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뒤에서 뵌 적이 있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분이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1번이라는 거. 그리고 다른 시도 올려주셨는데요. 네. 길고 좀 칙칙해서요. 아, 미안합니다. 꼴통아이티님. 제목이 용서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시를 올려주셨어요. 그럼 간단한 부분만 뭐 한 구절만? 너는 아비로 무엇을 했나? 라고 써놓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게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아, 너는 세월호. 아비로 무엇을 했나? 아비로서 무엇을 아빠로서. 아빠로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국에 갑자기 등골이 오싹오싹 그렇죠.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기분 좋았는데. 그러니까. IT 님. 지난주에 방송 들으셨어요? 아주 세 번. 그래요? 편집이 팍팍. 그래서 편집 되게 많이 됐죠. 인철님한테 너무 부끄러워서 공유를 못 해주실까봐. 네. 세 번이나 들어봤어요. 우리가 실수한 거 없나?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랬는데 하나 있잖아요. 그 잘못하게 있어요. 아, 뭐가 있었죠? 빙상기 농민 3월 27일 월요일 날 500일이었는데 5일 전에 네네. 그날이 500일이었죠. 네. 저희 방송하고 나서 올라온 날이 500일이었었어요. 월요일 날 네. 27일 날 3월 27일에 네. 500일이었어요. 빙상기 농민의 세 자녀가 있잖아요. 네. 네. 세 자녀 이름 다 아시죠? 백민주와 백도라지, 백두산. 아, 그렇죠. 도라지, 두산, 민주와 이래서 네. 도라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제 생각에 백남기님이 도라지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의미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의미로 짓지 않았을까 하는 게 도라지가 길도에 나아, 나 자신할 때 나아, 네. 알지. 도아지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아, 그걸 도라지라고 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아, 그래서 길도 나아 알지 해갖고 참 나를 알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거기다가 100까지 붙이면 참된 더 깊은 도 깊은 나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나는 그냥 도라지 꽃인 줄 알았죠. 네네네. 그래서 심심산천의 백도라지라는 뜻이 정말 내 마음의 마음 속에 있는 도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두산은 두산 이거는 곡물을 측정하는 단위래요. 그래서 한 말 한 말 쌓아서 큰 산을 이룬다는 뜻이고 그래서 백두산. 그 다음에 민주화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죠. 민주화가 돼가는 돼가야 된다 돼야 된다 뭐 그런 뜻이 이름이 깊은 뜻이 그쵸? 정말 그래서 정숙보단 좋네. 그래서 내가 정민 뭐지? 막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어느 저도 엄마 기자 회견 했을 때 죽은 자는 있으나 죽인 자는 없는 사건이다. 그 서울대병원에 계셨을 때 의료 기록의 열람을 161명인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2015년 11월 14일 그때가 민중총궐기 2회 때였나요? 네. 그때 물대포를 맞으셔서. 근데 그 이제 물대포 못 쏘게 한다고 살수차 못 쏘게 한다고 그러는데 경찰청에서 살수차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공모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우수 상은 30만 원? 네 가지 상이 있는데 나머지 두 상은 1박 2일 외박권인가 뭐 이런 걸 준다고. 조카 세월을 아니 그림책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가는 곳, 불꽃놀이, 조작된 형상, 도보행진, 지그재그까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6번 수학여행인데 수학여행은 저희가 옛날에 처음에 표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수학여행 다시 해야 되나요? 그림을 네, 조금 풍주쌤이 한번 묘사를 좀 해주세요. 듣고 있는 애청자들에게. 책을 사시면 되는데. 아, 그럴까요? 사시란 말이죠. 아직도 많이 남았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아, 네. 제주도로 수학여행 간 아이들 가다가 가지 못 도착하지 못하고 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보내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돌하루방. 돌하루방이 있고요. 네. 그래서 단체 사진 찍은 아이들. 하고 같이. 네, 맨 왼쪽에 밀짚 모자 쓰신 선생님이 있고요. 각자 아이들 밝은 표정으로 수학여행 가서 기념 사진 찍은 네, 것처럼. 그렇죠. 단체 사진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금요일에 돌아오렴 했는데 네. 아. 오늘 금요일이어서 세월호가 오늘 목포에 도착해갖고 일단 네. 물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아까 그래서 가족분들 금요일에 돌아오라고 했다고 금요일에 돌아왔다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안 좋긴 한. 갑자기 저희 책 얘기하는데 금요일에 돌아오렴 책이 갑자기 생각나요. 네, 그 같이 올리셨더라고요. 책 읽으셨어요? 네, 저는 그 다른 책들도 많이 있는데 유독 그 책을 사서 보고 또 그 당시에 저하고 좀 잘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사가지고 이제 한 10권 정도 샀나 봐요. 그래서 나눠주기도 하고 읽어보라고. 저는 네. 여태까지 읽었던 책 중에 그 책이 진짜 제일 읽기 힘들었던 책이에요. 읽고 덮고 덮고 어. 읽다가 울면서 또 덮고 또 네. 중간에 펼치고 다시 덮고 울고 아, 그랬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돌아오렴. 저도 광화문에서 샀거든요. 서명하는데 그 옆에서 집에 오면서 전철에서 책을 열었다가 네. 집에 오는데 한 20분 걸리는데 혼자 서가지고 막 엉엉 사람 많은데 엉엉 울면서 덮어야 되는데 덮으면은 안 읽을 것 같아서 계속 펴놓고 엉엉 울면서 막 읽었어요. 조카 세월을 아니 얘기를 하다가 금요일에 들어오는 얘기가 됐네요. 근데 이제 이 단체 사진처럼 네. 찍힌 네. 그런 그림인데 수학여행 가기 전에 찍었던 반별로 찍은 사진 그 느낌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걸 보고 그 단체 사진 보면서 아이고 더. 그거 참고해서 그렸는데 아이들 이렇게 하나하나씩 누차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연령대는 더 어리게 그렸어요. 또 지금까지 이제 그림에 보면 얼굴 묘사들이 그냥 그렇게 뚜렷하게 안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묘사가 조금 자세히 되어 있어서 그리기에 많이 힘드셨을 것이다 라고 그냥 예측이 되더라고요. 단체 사진 보면은요 아이들 표정하고 손 놀림 같은 게 너무너무 기발해요. 그렇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 아직 솜씨가 미흡해서 또 각자 아이들이 찍혔던 동영상 애들이 너무 밝고 생각하는 것도 깊고 그리고 서로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 굉장히 슬프네요. 네, 음악이. 그 제목은 수학여행인데 너무 우울해. 그림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악보상에는요.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1번부터 5번처럼 화음의 근음이나 오음 간단하게 그것만 나오는데 아이들이 치기에는 그렇게 치라고 제가 악보상 그렇게 그려놨고요.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수학여행으로 오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를 좀 나타내주기 위해서 음악을 여기서는 발라드 식으로 쳤죠. 악보도 내가 친 대로 그리려다가 간단하게 그려놨어요. 팽목한하고 진도하고 이후에 어떻게 그 공간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공간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예, 팽목항에서 다 철수가 가족, 되어 있는 상황. 진도라는 곳이 굉장히 식인굿도 있고 네. 문화적으로 굉장히 융성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국립국악원도 지금 서울에 하나 있고 예, 남원에 하나 맞아. 있고 진도에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후에도 추모 문화재로 그렇죠. 해서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진도에서 좀 매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계속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더라고요. 네. 그 이렇게 나라에서는 희생자들만 피해 보상 해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세월호 특조위에서 네. 희생된 사람들, 잠수사들 진도 피해 어민들, 도민들한테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그게 나왔었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도 뭐 기름 유출돼서 진도에 계시는 분들이 그 생업에도 되게 지장이 많은데 미수습자 가족분들하고 거기 계시는 분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도 그냥 참고 계셨다고. 이런 거 다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게 그치. 보험금으로 일단 떼우고 아니 보험금으로 떼우더라도 그럼 미리 달라고 지금 당장 급한데 계속 주제가 네. 굉장히 무거우는 다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찝찝하시고 있습니다. 책 내용 아니 책 내용이 거의 이제 팽목항 진도에서 있었던 내용은 이제 네. 5번으로 끝나는 건데 네. 그 전에 뭐 못다한 얘기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1회 특조위 청문회 때 국과수에서 나왔었어요. 국과수에서 냉동 컨테이너를 요구했는데 그게 설치가 된 게 17일도 아니고 18일도 아니고 22일이었다. 그래서 23일부터 투입될 수 있었다는 거. 해양경찰청장, 뭐 서해경찰청장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나와서 어리버리 대답하고 모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대답을 따박따박 한 사람은 국과수에서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로는 한풍백화점 네. 그때부터 본인은 천안함까지 이 참사가 일어났을 때 더 활동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사가 있을 때 국과수에서 이제 사람들이 바로 온대요. 아무래도 시신이 있을 테니까 일단 먼저 냉동 컨테이너 가 있어야 되는데 냉동 컨테이너가 22일 날 설치가 돼서 23일부터 그 전에 아이들 바뀌고 이름 바뀌고 우왕좌왕 올라오면은 누군지 보려고 유가족들만 보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막 사진 찍으려고 한 번 더 열어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16일부터 내려가 있긴 했지만 관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동물뼈 나온 것도요. 지금은 이제 상주를 하는데 그 전에는 써서 뼈가 나왔는데 유골이라고 그럴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국과수에다 맡기면 2주 정도가 걸린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더니만은 금세 또 그러니까 국과수가 얼마 안 돼갖고 돼지뼈라고 또 국과수가 도착해서 보니까 동물뼈였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너무했어. 국과수에서 나오신 분이 얘기하기로 자기네는 한풍백화점 때부터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 참사가 일어지고 나서 다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기관에다가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는 전문가잖아요. 딱 매뉴얼대로 대응이 가능한데 행정기관이 너무 맨날 바뀌고 하면서 잘 모르니까, 이런 참사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굉장히 원래 매뉴얼이 있었는데 범대본 얘기하려다가 범대본이 있고 중대본이 있는데 중대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그 광화문에 그쪽으로 오는데 박근혜가 7시간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쫓기 얘기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날 새벽에 자기네들이 만든 게 범대본인데 자, 또 할 얘기 없나요? 우리 팽목하고 진도 떠나기 그리고, 전에 떠나기 전에 그리고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범대본에서 이주영이 장관님 그 사람이 주축이 돼서 범대본이 수염 기르고 그랬는데 결국은 20대 국회의원 됐어요.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래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5선째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주영 이 사람 아직도 국회의원이라는 거 자유한국당이라는 거 자유한국당 큰일이야. 이주영도 있고 김진태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정준길도 있고 대선 후보 수학여행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이주영은 그래도 뽑아주는 거죠. 갑자기 또 그 생각난다. 팽목항에서 더 할 얘기가 있는데 다이빙벨 그쵸. 할 말 많죠. 다이빙벨이 투입됐으면 애들 정말 그렇죠. 더 빨리 더 안전하게 잠수사들도 안전하게 그렇지 잠수사들도 안전하게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다이빙 배를 투입하라고 해놓고서 배를 갖다 막 박고 팽목항에서 너무 어처구니 없고 반초구니 없고 했던 일이 많았다는 얘기. 아, 그림은 아, 네. 책을 사라고. 지난주에 그 찬미공주가 네. 그랬잖아요. 우리 책 순서대로 일이 나열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오늘도 금요일인데 딱 금요일에 돌아오렴이라 오렴 해가지고 웬일이야. 그 목포항에 네. 일단은 제대로 정착이 딱 된 거잖아요. 네네. 어, 그래서 엄청 그 가족들이 엄청 울으셨다고. 맞아요. 진짜 금요일에 돌아왔냐고 막 이러면서. 어, 진짜 금요 어, 그러면서 오늘 또 아이들을 그림에서 보내요. 갑자기 가슴 아프네. 네.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한마디 더 하면 안 되죠? 하세요. 할까요? 어차피 편집하실 거잖아요. 아, 도보행진 얘기하면서 내가 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도보행진일 수밖에 없어서 도보행진을 한 거고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을 한 거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봤었는데 근데 왜 오늘 처음 보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래서 아, 제가 원래 눈에 좀 안 띄어서요. 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럼 1인 시위 하세요? 그 아니요. 그럼 서명 하세요? 네. 아니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거지. 그거였는데 나 허짓거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각자의 자리에서 그쵸? 각자가 할 내가 수 하고 싶은 있는 얘기가. 만큼만 아, 네. 충분히 하면은 저 그 세월호가 인양이 되면서 네. 주변에 네. 이제 가끔 세월호 팔찌나 세월호 리본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팔찌를 차거나 리본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한 3년은 해야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간에 이제 초기 할 때 몇 년 네. 한 3년 3주기 될 때까지는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것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마다. 그래서 주변에 또 어떤 분은 아 그러면 나는 뭐 그분은 이제 생각하기를 인양이 되면 이제 그때까지 해야지라고 아,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인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너무나 밝혀진 그러니까, 것이 없기 때문에 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고민하거나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걸 팔찌를 그쵸. 달고 리본을 달는 걸로. 어느 면에서는 그렇죠. 예, 제가 왜 그걸 하냐면 저는 십자가 이렇게 크리스찬이면 보통 이제 십자가를 보통 목걸이를 하고 하는데 저는 그 정체성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보통 그것도 잘 안 해요. 하게 되면 너무나 나의 자유를 조금 나의 행동이나 혹은 뭐 몸짓이나 말이나 뭐 또 뭐 저는 술을 참 좋아하긴 해서 술을 먹고 저는 이렇게 팔자걸음으로 지그재그로 걷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 있을까 봐 사실 저 정체성을 안 드러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팔찌나 이것도 하면 나의 정체성을 또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되게 어렵게 시작한 것만큼 시작할 때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 고민. 언제까지 내가 예, 이걸 같이 해야 될까. 그래서 그랬었는데 지금 3년이 지나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기도 하고.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들 팔찌 있고 또 리본도 달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할 때 그냥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달고 붙이고 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이렇게 하다가 노란 리본을 보거나 아니면 팔찌 찬 사람들 보면은 그냥 기쁜 거죠. 아 그냥 아 해주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지금 뭐 뭐 이거에 대해서 언제 뺄까 이런 거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고요. 저도 얘기하면 아까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면 1인 시위 하세요? 뭐 이렇게 나는 그것까지는 아직 제어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리본 달고 다니고 팔찌 하고 배지 달고 이게 저는 걸어 다니는 1인 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한편에서는. 네. 저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스쳐 가면은 그 사람들이 한번 보고 맞다. 세월호. 이렇게 생각하게. 아, 아직 해결 안 됐지. 만약에 해결됐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도 아, 그런 아픔이 있었지. 이런 거. 그래서 저는 해결돼도 달고 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달고 다닐 것 같아요. 뭐 어떤 해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건 각자마다 어떤 숙제처럼 있겠지만. 적십자 백지 달고 다니거나 그 이렇게 사랑의 열매 무슨. 그런 것처럼 아 이런 게 있었다. 그냥. 그러니까는 아까 찬미공주 한 얘기가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팔찌를 달 그러니까 팔찌를 하기 전에 배지를 항상 이렇게 몸에 옷에다가 붙이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손님들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이래 니네 가족 중에 누가 그 희생이 됐냐? 왜 맞아. 네가 세월호 배지를 달고 있냐? 이래는 아니 꼭 내 가족이 아니어도 아픔 아니냐고. 이건 우리 그러니까 우리 일이잖아.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만약에 배 안에 있을 때 당연히 나라에서 해경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나 그러니까는 나 자신이 굉장히 그 뭐랄까 슬프고 이거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감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들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무래도 먹히지가 않는 거야. 처음에 솔직히 어떤 분은 한 70 다 돼가시는 분이 마흔이 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그렇게 소중하면서 왜 다른 사람은 그 아픔을 물론 공감을 못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냐고 당장 그 뺐지 눈에 거슬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제 주위에는 그 세월호 배지나 표식을 갖고 있는 분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 되게 반갑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살짝쿵 스티커도 붙여놓고 작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진 않으셔요? 뭐 이렇게 주변에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사장님이나 싫어하는데 내색은 못 하시죠. 워낙에 제가 한 그거 있잖아요. 2번 내 안에 미친년 있다. 그 한 번씩 이렇게 잘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훅 뒤집는 게 있어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은 안 해. 왜냐면은 이게 자기네들도 알거든.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나의 아픔이고 그리고 아직 이 나라의 아픔이잖아요. 해결되지도 않은 거고.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세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후까닥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뒤집어서 그렇지. 그래서 배지는 이제 안 달고 팔찌를 하는데 팔찌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를 안 걸어. 팔찌는 잘 모르는 거 팔찌는 시비를 안 걸어.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아 저게 세월호 팔찌라는 건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이게 그건지 모르거든요. 찬미공주님 말대로 나의 정체성 뭐 농담식으로 그런 사람 뭐 빨갱이냐?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직 그 아버님이 뭐 노란 리본이 뭐 나라를 망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가슴에 노란 리본 배지를 달고 아버님과 식사를 했어요. 아버지도 어이가 없어 하시면서 밥을 드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우 잘 있었어요? 네. 광장에 나왔었다면서요? 네. 근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요? 나도 광장에 있었는데. 네?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는데 고모가 너무했네. 고모가 너무했네. 그래서... 네, 그쵸. 고모가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줬어요? 네. 뭐 먹었는데요? 수제 햄버거요. 수제 햄버거? 나도 사주세요. 네. 나도 좋아하는데. 광장에서 봅시다. 알았어요. 다음에 광장에 혹시 고모랑 또 오면 꼭 정미 이모한테 전화해달라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래하기로 했죠? 네. 네. 네. 노래 부탁드려요. 노래해주세요. 그럼 시작해요? 자, 박수. 박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와! 와! 고마워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오, 무슨 뜻인지 물어봐도 돼요? 공화국. 저희 나라는 네. 민주공화국이라고 모든 권력은 네. 국민한테서 나온다는 그런 뜻 맞아요.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 다 같이 국민인 거 알고 있죠? 지우 학생도 국민이고 나도 국민이고 우리한테서 권력이 나온다고. 네. 민주공화국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잘 못하겠어요. 아, 그럼요. 나도 설명을 못하겠는데. 어렵죠, 민주공화국은? 네. 네. 국민이. 민주공화국이랑. 네. 그게 좀 헷갈려요. 제가 하나 부탁해도 돼요? 뭐요? 헌법이라고 알아요, 헌법? 네. 헌법 보면은 헌법 전문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지유 학생이 헌법 전문을 녹음해 줄 수 있어요? 에? 아세요? 언제요? 보고 읽어도 되죠? 당연하죠! 저희가 방송에서 틀어도 될까 해서. 네,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길어요? 15줄? 15줄? 10줄. 네,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장에서 봬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찬미 시간입니다. 헌법은 130조로 되어 있고요. 그 130조가 총 10장에 걸쳐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여태까지 9번의 개정이 있었대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31조와 32조에 대해서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항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및 전몰공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1조는 의무 교육에 대한 얘기죠. 초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죠. 중학교까지 2004년에 완전한 의무교육.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당연히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을 제대로 교육을 받게끔 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1학년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학이 안 한 친구들이 난 이것도 마음에 들어. 그 평생교육? 50플러스 인생설계? 이게 결국은 다 복지인 거죠? 그쵸. 나이 드신 분들이 무료해야 하잖아. 32조는 근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 적정임금. 최저임금. 도대체 뭐가 적정임금인 거냐고. 어? 최저임금. 250은 저번에도. 돼야 최저임금이 적정임금이지. 250은 돼야. 그러니까 저번에도 다 얘기하다가 정미모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내가 알바를 한 곳에서 알바비를 받으면 그곳에서 파는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비용은 돼야 된다고. 이게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게 있네요. 이게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애기 낳자마자 막 아유 막 나오라 그러고. 저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나갔습니다. 아, 네. 얘 낳기 전까지 다니고. 이 여자의 근로를 투표를 아,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저는. 그게 원래 이게 남자 여자 같이 이제 왜 보호를 여자를 해주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는 이렇게 넣은 거겠죠. 그렇겠죠. 아, 그 옛날에 저희 뭐 직업 선택 얘기하고 처음에 헌법 얘기할 네네. 때 제가 통신 그럴 때 통신은 9번 정도 개정됐으니까 그 중에 한 번 나온 거라고 얘기 막 했었잖아요. 네네. 그 통신이 그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 그 당시에도 네, 네. 종교도 1948년에 네, 네, 제가 그랬죠. 왜 직업 선택이 자유가 되지? 네. 직업 선택 얘기는 제 6호 여섯 번째 네. 개정될 때 그 63년이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를. 아, 지금 참 요 5항에 보면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 연소자가 그러네. 만 15세. 만 15세. 아. 네, 그 만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이 정한다. 그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제 보장하도록 되어야 되는 근데 거죠. 근데 안 그런 게 많죠. 그렇죠. 그 아프리카 박물관 새누리당의 홍문종이 관장이었던 아프리카 맞아요. 박물관 거기 그 외국인들이 거기서 근무할 때 정말 벽도 막 뚫려가지고 지가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런 곳에서. 근데 근로 기준이라는 거는 사람으로서 네. 꼭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할 때도 그거는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인간으로서. 근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모호하네요. 최순실도 자기 인간의 존엄 때문에 유엔에다가 뭐 야면해 야면해 야면해. 저희 회사는 네. 약간 야간 작업이 많아요. 그래서 야간 작업이 많아서 침실이 있는 방이 있거든요. 네. 잘 수 있게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되어 있거나 또 너무 밥을 해먹거나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곳이 있는 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아, 너무 잘해놓고 있으면 너무 근로자를 너무 부려먹는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었는데 그럼 찬미님네 회사도? 그렇죠. 저희도 2층 침대가 있는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야근을 하거나 집에 못 가거나 뭐 이러면 그러니까 밤새 일을 하거나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네. 게 아니야. 그런 시설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수당은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회사도 예술인이니까 뭐 공연 쪽 하니까 워낙 그렇지 맞아. 네. 그런 거 이제 다 이런 거 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근로 조건은 존엄성을 위해서 잘 되어 있지만 너무 또 잘 되어 있으면 이것이 더 그만큼 근로 기준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지금 방금 드네요. 풍주쌤의 수비학. 복습하는 차원에서 솔론법 구하는 법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2017년 3월 31일 태어난 아이들의 솔론법은 2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하셔서 17이 나와요. 그러면 솔론법은 한 자리로 구한다고 했으니까 네. 17을 1 더하기 7로 해서 8. 그래서 오늘 태어난 아이들의 솔론법은 8번이에요. 8번은 번을 했으니까 어저께 날짜로 해서 2017년 3월 30일 해서 7번 오늘 7번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솔론법 7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번하고 2번하고 9번 여태까지 했던 번호의 네. 사람들은 남들의 시선보다 일단 자기 만족이라고 만족형 인간이라고 그쵸. 그랬잖아요. 네. 근데 7번들은 자기 만족보다는 일단 남의 시선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특히 7번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되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해요. 타로카드 7번의 카드를 보면은 전차라고 그러고요. 그 전차의 그 카드의 그림은 그 번쩍거리는 화려한 갑옷을 입은 장군이 전차를 타고 있는 게 타로카드의 그림에 있어요. 전차를 탔다는 거는 일단은 사람의 시선이 전차 위에 있으니까 시선이 조금 높아요. 2번이나 8번 같이 그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보다 시선이 조금 높고요. 대신 9번은 산 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시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모든 거를 볼 때. 일단은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전차는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전차 자체가 고장 났을 때는 집에 있는 게 전차예요. 자꾸 나가고 활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 매일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려면은 일단 외모를 가꾸셔야 되겠죠. 외모를 가꿔서 자기 자신감이 생기면은 전차 타고 나갈 때 박차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림 속에 있는 장군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요.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갑옷은 타로카드 9명으로 나눴을 때 제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갑옷이 제일 화려해. 7번들은 외모를 가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장군이 옷을 화려하게 입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면은 7번들은 무리 중에서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두머리를 시키고 싶어 하죠. 그럴 경우에 기왕이면은 나의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따르고 있는데 그 우두머리가 좀 멋있으면은 좋겠죠. 그래서 7번들은 아우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할 것처럼 보이는 그 아우라, 자신감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따르기가 쉽죠. 7번들은 자기가 끌고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는 거. 그래서 권위적인 면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7번의 대표적으로 딱 그 2번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산파나 내 안에 미친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번 같은 경우는 씨앗이고 단순 그리고 고집, 고독, 고생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7번들을 대표하는 말은 가오. 권위, 속빈 강정. 너무 이렇게 가오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자기 권위의식도 굉장히 쩔어요. 내가 오죽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그 7번의 그 사람한테 그 닉네임이 뽀다구야. 뽀다구. 워낙 뽀대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화가 딱 오면은 뽀다구? 뭐? 하고 딱 떠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속빈강정이라고 하는 거는 7번들이 겁도 조금 많고요. 속이 약간 조금 허술해요. 실속도 없어요. 그래서 그 화려한 갑옷으로 자기 겉을 그렇게 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7번을 딱 생각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 많은 영토를 점령했던 그 대왕 있잖아요. 그 사람이 7번. 7번을 생각하시면 왜냐면은 자기가 다 점령을 했지만 결국은 통치를 한 건 없고 자기 나라에서 죽은 것도 아니거든요. 바깥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실속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번들은 그래서 자기가 완벽하게 보이는 걸 좋아해서 자기가 잘 나서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시켜서 너 해! 해줘! 이렇게 하면은 그건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기대에 되게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시선이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맡겨진 책임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방향을 잡고 가서 깃발 꼽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곳에 개척하거나 그 새로운 영역에 가서 깃발을 딱 꽂고 내 거, 내가 먼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실속이나 경제성하고는 상관이 좀 이렇게 좀 멀죠. 그래서 속빈강정이라는 말도 있어요. 되게 겉은 화려해 보이고 좋아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누군가는 그거 해야 되는 거니까 개척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하는 것들은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은 또 그렇기 때문에 지도라고도 말을 해요. 맵. 그러니까 지도는 보고만 있으면 지도는 아니지만 지도를 보고 따라가야 어느 곳을 찾기 위해서 따라가 그 지도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7번들은 그런 의미에서 지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7번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실속은 없지만. 그래서 일단 7번은 일단 일을 벌려요. 일을 벌리면 뒤에서 누가 일을 수습해. 뒤따르는 무리들이.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제 7번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일단 자기를 빛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옆에. 그래서 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줄 사람. 본인이 아니고. 네. 그래서 배우자도 이제 자기 전쟁터에서 얻은 트로피 같은 상징적인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 사람들 많아요. 여자친구나.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사람 그 7번들이 그렇기 때문에 2번이나 그 그러니까 7번들이 일을 이렇게 저지르고 해놓으면 뒤에 수습은 2번이나 9번들이 왜냐면 2번이나 9번들이 기동력이 떨어지거든요. 실행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마차에 딱 올라가서 7번이 타고 가는 마차에 올라가서 앞에서 나팔 불면서 펌프 펌프 하면서 7번 막 띄워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7번을 싫어해요. 맨날 내가 뒤따가지고 앞에서 막 이렇게 나팔 부러지고 그래서 오늘 약간 이제 7번에 대해서 약간 이제 편파적인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일단 7번들은 멋진 구석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딱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7번들은 나를 따르라고 딱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2번하고 9번들은 말로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7번들이 밉지만은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이긴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편파적인 얘기였어요. 제가 7번을 너무 싫어해서. 제가 아시는 분이 겁도 되게 많아가지고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놓고서는 수술을 안 하고 그 전날 퇴원하셨다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멘붕이었다는. 그것도 2번이네. 7번이십니다, 그분. 꼭 그 놀이동산 가서 줄 쫙 서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앞에 탈 때 정도 되면은 무서워서 싹 피하시고. 그러십니다. 맨날 뭘 하라고 시켜놓고 본인은 한다고 해놓고서는 일만 이렇게 벌려놓고 뒤에 수습은 항상 제가 합니다. 겁이 많. 제 주위에 7번이 너무 우글우글거려요. 그래서 7번들 싫어해야 하잖아. 아이고.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미님도 네. 9번이니까 네. 주위에 7번이 어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찾아봐야겠네요. 이번 다음 주에 기대되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 뭐가 있을까요? 세월호 미수습자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포에서 네. 세월호 참관하는 사람들 중에 유가족들은 해수부에서 배제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수습자 가족들만 참관을 하거나 그렇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몸싸움에서 일단 참관하러 들어갔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또 해수부가 참... 미수습자들과 유가족 되신 분들을 또 이간질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죠. 목포 쪽에서는 오늘 분향소 설치하고 하려고 했는데 해수부에서는 분향소 설치 못하게 하겠다고. 남현철, 박영인, 조은화, 허다윤 학생, 고창석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아버지, 권혁규 어린이, 그 다음에 이영숙 어머니.